What it is, what it is, baby. 아, 진짜 진지하거든. 야코, 넌 밤새 통화로 굿박을 해. 어디 있었냐고. 어디 있었어? 잔소리 예방전된 phone phone phone. 친구들이 들렸어. 물 어 여자 생겼냐고. 진짜? 한참을 뜸들였다. 글쎄 모르겠다. 우리 사이는 뭐야? 너무나 괴롭다 그 와중에 너밖에 몰라 왜 자꾸 째려하니 기는 180일이라니까 조사하면 다 나와 니가